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말을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8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가 대학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수즈키 교수님이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皆さん, 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 試験によく出ます. え? 先生,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皆さん, 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 試験によく出ます. え? 先生,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수즈키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皆さん, 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 여러분, 이것을 외워주세요. 皆さん은 여러분, 고래는 이것, 오는 조사로서 동작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覚えてください는 외워주세요라는 의미로 동사 覚えます 외웁니다에 ください 주세요가 붙은 표현입니다. 구다사이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표현이죠. 제7과에서 배운 쇼핑할 때 사용하는 구다사이와는 사용법이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보에마스, 외웁니다는 구다사이가 붙으면 왜 오보에테로 바뀌나요? 오보에마스 구다사이는 왜 안 되나요? 네, 그건 안타깝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먼저 오보에마스와 같은 마스형은 문장 끝에 사용합니다. 동사를 문장 중간에 사용할 때, 그러니까 동사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는 활용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오보에마스는 오보에테라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 거죠. 이처럼 테로 끝나는 동사 활용형을 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뒤에 구다사이, 주세요가 붙을 때는 동사가 테형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형 동사 오보에테 뒤에 부탁하는 뜻의 구다사이가 붙으면 오보에테 구다사이, 외워주세요가 돼서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수즈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시켄이요크데마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켄은 시험, 니는 조사로 이동 도달점을 나타냅니다. 요크는 자주라는 뜻으로 부사이죠. 데마스는 나옵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일제히 반응을 나타냅니다. 에? 여기서는 놀란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 다음에 한 박자 숨을 멈추고 발음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에? 에? 이어서 바로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선생은 선생님, 선생은 학교 교사를 전반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대학교 교수는 일본어로 교주라고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부를 때는 센세를 사용합니다. 모이치도는 다시 한번, 오네가이시마스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는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는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표현이죠. 모의 발음은 모의 모음 오를 한 박자 길게 발음합니다. 그럼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그럼 다시 한번 제8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皆さん、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試験によく出ます。 え？ 先生、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네그럼다시한번들어볼까요 皆さん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試験によく出ます え 先生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해설합니다오늘은동사의태형에그다사이주세요가붙은부탁의표현을배웠습니다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무엇인가를해달라고부탁할때일본어에서는태형동사뒤에 그다사이 주세요를붙여서말합니다동사의태형이란태와네로끝나는활용형을말합니다예를들어외워주세요라고부탁할때는 오보에마스 외웁니다의태형인오보에때의그다사이를붙여서 오보에때그다사이 라고말합니다다시한번들어볼까요 오보에때그다사이 그럼오보에마스와같이마스로끝나는마스형동사를오보에때와같이태형으로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죠기본패턴은마스를태로바꾸면됩니다예를들어먹습니다의 다베마스 의태형은 다베테 가됩니다 다베테ください 먹으십시오라는뜻이죠그리고봅니다의 미마스 의태형은 미테 니까 미테ください 봐주세요라는의미가됩니다그리고합니다의 시마스 의태형은 시테 로 시테ください 해주세요가되죠옵니다의 기마스 의태형은 来て 로 来てください 와주세요라는의미가됩니다동사마스를태로바꾸는것만으로태형을만들수있으니까간단하죠이패턴에해당하는동사는오보에마스외웁니다처럼마스앞음절의모음이에인경우입니다또미마스봅니다처럼마스앞음절의모음이이인동사의일부도이에해당합니다이밖에동사의태형을만드는방법에대해서는다음과에서도설명해드리겠습니다동사의태형은일본어공부에서첫번째관문일지도모르겠네요열심히공부하도록합시다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 어떤의미인지상상해보세요 도끼도끼 문을노크하는소리인가요 아닙니다놀라거나불안해서심장이빠르게뛸때의모습을나타냅니다두근거림이나기대로가슴이뛸때도사용합니다 그러고보니만화에서도주인공이좋아하는사람과이야기할때긴장해서도끼도끼하는장면이자주나오죠 네한순간에놀라움을나타내는표현도있습니다 도끼 도끼은깜짝놀랐을때잘사용합니다 의성어의태어코너오늘은 도끼도끼 와 도끼 을소개했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시죠 도끼도끼도끼도끼도끼도끼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기말시험외에도쪽지시험이있다고들었어다음엔언제일까도끼도끼두근두근하네 네제8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다시한번부탁합니다였습니다。 그럼다음과에서도안나의대학생활모습을전해드리겠습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